우리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납치한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해서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지지 에콰도르 위원회, 조선인민과의 친선 문화연대성 에콰도르 과란다 협회가 5월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